영원할 것 같았던 순간들이 이젠 저 멀리 흩어져. 너는 광범위 역시 무비대 저위 시계 깨어지는 작속에 추는 달하게 지는 별빛 오직 남은 건 공허뿐이야. 떨어진대 사라진대 날 환하게 비추던 네가 점점 저물어가. 멍땅 내가 떨어진다 마지막이란 거짓말 떠나지 마. 어둠이 몰려와도 난 빛을 가리지 않아. 내 손을 잡아줘 어차피 또 한 달 지나가. 갈수록 그리움만 커져가. 돌이킬 수 없어. 세상의 유일한 빛 붉은 태양이 어둠에 가려 빛이 잃어 너를 넘어져갈래. 한없이 맺힌 그 끝없는 스프레소 어쩌지 그 위로 너를 잊지 않네. 태양이 떨어진다. Yeah.